내 목숨이 멎을 것만 같아. 어떻게 넌 손은 좋게 했는지. 대추가 내겐 끝없는 추억 같다고. 다른 남자가 내 눈엔 전부 왕마 같다고. 뭐가 좋다고 넌 내 말 깨우고 있어. 어떻게 넌 어떻게 해야 돼. 내 완전히 빠져나 욕심낼 수밖에 없잖아. 솔직히 보면 볼수록 더 탐나지. 단지 너의 모든 게 궁금하잖아. 너 아닌 다른 여자에겐 안 그래. 내 시선 너에게만 고정돼 있는데. 두 눈을 꽉 감아도 네가 뭐라 소린 따위 이젠 다 버려. 진짜 결심해서 제발 오늘부터 나 너에게만 지탈게. Be your magic. 이제부터 내 거니까 널 어디 못 가게 내 옆에 붙어있어. 난 이제 네 거가 될 거니까. 사랑이고 나발이고 나 필요 없어. 그저 넓게 타고 싶어 집착품. 다른 여들을 돌로 만들어 안 보일 반면 오가는 조각품. 앞눈썹만 말고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두고 싶어도 시선 강타. 숨이 차 목골란 아니 너 때문에 말이야. 모든 예쁨을 가진 너 걱정돼.